황해남도 과일군에서 생산된 올해 천물 복숭아를 실은 과일 수송대가 9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대동강 기술교의 문수주차장에 도착한 수송대는 평양시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발의엄을 받으며 시내 상업봉사망들과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 양로원 등으로 향했습니다.